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그이의 한생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리정술 작사 리정우 작곡인 이 노래는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우리 민의 담없는 흠모의 마음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주제 80이 199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사에서는 동토는 이른 새벽에도 별도는 깊은 밤에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무한한 사색의 세계를 펼치시고 찬눈비 내리는 험한 길을 헤쳐가시며 조국당 방방곡곡 이르는 곳마다의 사랑의 화원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너구를 가슴 뜨겁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연은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꾸려주시고 우리 민의 영원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나 보살피시는 자애로운 오보의 한생, 위대한 애국자의 한생이라는 것을 졸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연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자애로운 인민의 오보이로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영원히 따르려는 우리 민의 열렬한 시대적 감정을 생동하게 반영한 것으로 해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대의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침을 맞으시며 별 지는 사세 언제나 인민 위에 시작되어라 한 밤을 지새시며 이어진 사세 언제나 조국 위에 깊어지어라 이를 위해 조국을 위해 걸으시는 그 길에 다음은 가요 그이 따라 나갈 때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존병구 작사 김운룡 작곡인 이 노래는 조제 89 2000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신뢰의 감정을 소종족 주인공의 감정으로부터 좋은 인민족, 좋은 민족족 감정으로 승화시켜 훌륭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1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따뜻한 사랑의 품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봄날의 꽃처럼 삶을 빛내준 아버지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는 소종족 주인공의 흠모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요의 2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을 끝없이 넓고 푸른 조하늘에 비기어 노래하면서 그 품의 한식소를 이루고 사는 우리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3절에서는 조례고도에서도 신념을 버리지 않고 단도대에서도 내일을 낙관하는 우리민들의 무궁무진한 힘의 온천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분의 사박자로 된 노래 선율은 흠모의 정을 안고 뜨겁게 흐르며 보다 따뜻한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오로지 위대한 장군님만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려는 우리 민들의 흠모의 감정을 훌륭히 형상하고 있는 것을 알려 오늘도 우리 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가요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정열 작사 김운룡 작곡인 이 노래는 조제 85 1996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자주족 운명개척의 힘은 총대에 있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조국 앞에 조성된 준엄한 난국을 손군으로 타개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룡장으로서의 위인상을 간결하면서도 의미 깊은 형상적 화폭에 담아 칭송한 손군시대의 대표적 명곡들 중의 하나입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천룡과 어성산, 1211고지와 351고지, 판문점 초소와 섬초소로 이어진 조국수호의 전선길을 정행부진하시며 자조의 보루, 무족의 성세를 쌓아올리신 백두용장 김정일 장군님의 업적을 긍지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창작 후 노래는 우리 민군 군인들과 인민들 속에서 논리 풀이보지었으며 권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적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정서적 무기로 되었습니다. 본종 초라를 쥐락 펴라 방산천리 주름 잡아 장군님 가신다 수륙님 쓰시던 춤짓보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